꼬마 난쟁이 얄러리. 아주 아주 먼 옛날 아주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어느 마을에 톰 티버라고 하는 18살의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아주 게으른 성격의 톰은 악명높기로 유명한 맥도날드 씨의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곳 직원이긴 했지만 하루 종일 게으름만 피우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언제나 변명거리만 입에 달고 지내고 있었죠. 어느 일요일 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톰이 들판을 가로질러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발이 끼어버렸어요. 거기 누구예요? 나예요. 얄러리 옐로예요. 제발 나 좀 도와줘요, 친구. 아, 또 시작이군. 아무 걱정 없이 걷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니까. 조용한 밤 훌쩍거리는 소리는 갈수록 커졌어요. 나예요. 얄러리 옐로예요. 제발 나 좀 도와줘요, 친구. 알았어. 좀만 참아. 가고 있다고. 톰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환한 달빛 아래에서 바위에 끼인 채 서 있는 난쟁이를 발견했죠. 톰,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제발 나 좀 도와줘요. 다리가 이 바위에 깔려버렸어요. 그래요.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 좀 물어요. 아, 진짜 성가시다니까. 톰은 조심스럽게 바위를 들어주었고 난쟁이는 그때 재빨리 다리를 빼냈어요. 아, 당신은 정말 천사라니까요. 아, 이제 다시 자유가 됐어요. 다 됐죠, 난쟁이 씨. 자, 이제 그만 가요. 내 이름은 얄러리 옐로예요. 어디선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도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전에 날 도와줬으니까 뭔가 보답을 하고 싶어요.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만 해요. 뭐가 됐든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요. 뭐든지요? 그럼요. 뭐든지요. 혹시 아름다운 부인이 필요해요? 아니면 엄청난 금? 다시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은 어때요? 아내는 있어요. 우리 아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지. 그러니 마음은 고맙지만 그 소원은 빼자고요. 그럼 금은 어때요? 넉넉하게 줄게요. 그럼 이렇게 하죠. 아까 다시는 일하지 않고 살게 해줄 수도 있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제일 마음에 드네. 그럼 그렇게 해줄게요. 내일 아침에 일을 하러 가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얄러리 얄러리 위대한 얄러리요. 그렇게 말하긴 싫은데. 좋아요. 그럼 얄러리 얄러리만 해도 돼요. 그럼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난 가야겠어요. 안녕. 그렇게 난쟁이 얄러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톰은 머리를 극적이고 어깨를 으쓱한 후 다시 길을 걸었죠. 그리고 다음 날 톰이 농장에 도착했을 때 맥도날드 씨가 말했어요. 톰, 왔나? 자네는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 좀 해주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톰은 주방으로 갔어요. 주방 문을 열자 설거지를 해야 하는 그릇들이 한 무더기가 쌓여 있었어요. 톰은 충격을 받은 듯했죠. 이런 맙소사! 설거지만 하루 종일 걸리겠는걸? 그때 갑자기 톰은 어젯밤 얄러리 옐로우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로 되는지 해볼까? 얄러리, 얄러리! 톰이 주문을 외우자마자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양동이는 수도꼭지 쪽으로 날아가더니 스스로 물을 받았죠. 대걸레들은 마루를 깨끗이 청소했고 수세미는 더러운 접시를 닦기 시작했어요. 톰은 깜짝 놀랐어요. 우와, 정말 되는구나. 고마워, 얄러리. 지저분하던 주방은 마치 원래부터 그랬다는 듯 순식간에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이 정도면 맥도날드 씨도 만족하시겠지. 그럼 나가볼까? 톰은 만족스러운 듯 손을 비비고 자랑스럽게 주방을 나섰어요. 그리고 맥도날드 씨에게 가서 설거지를 모두 끝냈다고 말했죠. 다 했다고? 이렇게 빨리 말이야? 자네 혹시 주방에서 몰래 자다가 꿈꾼 거 아닌가? 아니에요. 직접 가셔서 확인해보세요. 좋아. 내가 가봐야겠군. 주방을 확인하러 간 맥도날드 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깔끔하게 정리된 주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햄버거 세트처럼 완벽한 모습이라군. 주방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정말 잘했어, 톰. 이번 달 이달의 직원은 자네를 뽑아도 될 것 같구만. 자네가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농장의 또 다른 일꾼 롭은 아주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었어요. 롭은 뭔가 수상하다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톰은 주방으로 들어서며 마법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얄러리, 얄러리. 주문을 외우자 전날처럼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톰은 아주 만족했지만 롭이 창문 밖에서 모든 것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건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맙소사, 톰이 많이 했나 봐. 빨리 맥도날드 씨에게 가서 알려야겠어. 저기 맥도날드 씨, 아저씨께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롭은 맥도날드에게 전부 얘기했어요. 햄버거 세트에 콜라 빠지는 소리로군. 그럼 어제도 그렇게 일을 했던 건가? 우리 농장에 마늘을 둘 수는 없지. 가자고. 안녕하신가, 마녀 씨.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알겠군. 마녀요? 그게 제가 다 설명할게요. 이상한 얘기인 거 아는데요. 며칠 전 밤에 제가...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톰. 소중한 내 농장에 마녀나 마법사 따위 필요 없어. 성실한 일꾼이 필요하지. 게른베그는 사양이야. 마법을 써서 일하는 거 용납할 수 없네. 하지만 간단한 마법인데 상관없잖아요. 어쨌든 일은 잘 끝냈고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대체 뭐가 문제죠? 아니, 그렇게 하면 공평하지 않다는 게 문제지. 록과 다른 일꾼들은 이 농장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도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자네는 아무 일도 하지 않잖나. 언제나 변명만 해대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 마법을 써서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듣기 싫어. 이제 우리 농장에 자네 일손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 그만 돌아가게. 하지만 그럼 제 가족들은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자네는 마녀잖아. 다른 일자리 정도야 쉽게 찾을 수 있겠지. 그러게요. 맞네요. 이런 바보 같은 일은 안 해요. 더 좋은 일을 찾을 거라고요. 그렇게 말한 후 톰은 가방을 챙겨 주방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았죠. 하지만 톰이 마녀라는 소문이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지는 바람에 일자리를 주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크게 실망한 톰은 어느 밤 난쟁이를 만났던 들판으로가 얄러리를 불렀어요. 얄러리, 옐로우! 어디 있는 거예요, 친구? 그러다 톰은 얄러리가 뒤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톰은 얄러리에게 수염이 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수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보다시피 수염이 그렇게 됐어요. 아, 됐어요. 그나저나 나 좀 도와줘요. 도와달라뇨? 지난번에 도와줬잖아요.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도움은 무슨, 주인이 날 마녀라고 오해해서 농장에서 쫓겨났다고요. 그 헛소문이 온 마을에 다 퍼지는 바람에 아무도 나에게 일을 주지 않고요. 이제 나 어떡하면 좋아요? 도와줘요, 얄러리.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요? 원래대로 되돌려줘요. 내 삶을 되찾고 싶어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돈도 열심히 벌래요. 맥도날드 농장의 일꾼 톰 트리버가 되고 싶어요. 마녀가 아니라 모두가 잘 아는 평범한 일꾼 말이에요. 부탁해요, 얄러리. 제발요. 진심이에요? 원래대로 돌아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고요. 그래요. 진심이에요. 네, 좋아요. 그렇게 해드리죠. 얄러리는 손가락을 튕긴 후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다 됐어요. 뭐가요? 뭐가 다 됐어요? 마법 효과는 곧바로 나타날 거예요. 당신이 주방에서 마법을 썼던 건 아무도 기억 못할 거고, 사람들도 당신이 마녀란 소문을 기억 못할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요? 네, 맞아요. 그럼 맥도날드 씨는요? 날 농장에서 자른 것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와, 그럼 어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엘러리. 그만 갈게요. 안녕. 어딜 가려고 그래요? 맥도날드 씨한테요. 계속 일할 수 있는 건지 확인해 보려고요. 톰, 내 말을 못 믿는 거예요? 물론 믿는데 그래도요. 그만 가볼게요. 햄버거 세트 먹고 신나서 하나 더 먹을 친구라니까, 정말. 잠시 후 맥도날드의 농장에 도착한 톰은 그 집 문을 두드렸어요. 천천히 문이 열리며 맥도날드 씨가 밖으로 나왔는데 왠지 좀 긴장돼 보였죠. 그래. 톰, 이 시간에 농장엔 어쩐 일인가? 혹시 무슨 일 있나? 아저씨,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할게요. 그리고 게으름도 안 피울 거예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절 다시 받아주세요. 다시 받아달라니?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행이다. 원래대로 돌아왔어. 아니에요. 그냥 잠깐 이상한 꿈을 꿨나 봐요. 그럼 내일 봬요. 갈게요. 잘 가라, 톰. 그리고 다음 날부터 톰은 다른 일꾼들처럼 농장 일을 열심히 해냈어요. 톰은 이번 일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남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우리의 맥도날드 씨는 톰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가르쳐줄 수 있어 아주 기쁘고 만족스러웠답니다.